우리나라에서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 내각, 성중앙기관 일꾼들, 자연박물관 건설과 중앙동물원 개건보수공사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건설자들, 평양시 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무관 부부들과 대사관 성원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청되었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준공사에서 풍치수료한 대성산 기술계의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해서 일떠선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우리 당이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은정 깊은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 대표들, 공로자, 청년대학생, 중학생 대표들이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